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일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체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 인간 사회의 문화, 종교 제도 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옛날 방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파악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믿음을 점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두 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실상, 증거라는 것도 같은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천국에 가봐야지만 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흐리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흐리 분야가 있으신 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흐리 분야 뭐야? 흐리 분야 뭔지 뭐 알아? 모르면은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겠죠. 흐리 분야는 우크라이나의 돈이에요. 이게 흐리 분야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것처럼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상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 복음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만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제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만물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생명의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의와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온갖 모순이 판을 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악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인데요. 성경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려고, 내가 지금 너무 외로우니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원하니까,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나만 안 하면 좀 두렵고 뭔가 이상해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 잘 길러서 인류사회에 공헌하려고, 좋은 배우자,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내 인생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이런 것들이 결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우리 인간 사회의 남편과 아내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혼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결혼을 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의 순종을 이 땅 위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맺어준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것처럼 내 배우자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희생하고 섬겨서 사랑을 해야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있게 보이게 해야겠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처럼 나의 잘못과 이 더러운 성질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배우자가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은혜롭게 여겨야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쉽게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세상엔 정말 늑대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피 터지게 막 정말 생명을 바쳐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 돈을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나누죠.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아내는 이런 남편의 희생을 감사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돈 더 벌어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는데 아, 제가 은혜가 좀 더 필요하니까 좀 피 좀 더 흘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져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어요. 교회라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아내들은,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새 생명을 낳습니다. 보면요, 아, 정말 손이 덜덜 떨 정도로 정말 고통스럽게 한 아이를 낳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어요 라고 말하는 남편은 이렇게 살이 찢기도록 출산하는 아내의 수고를 고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분만실은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 낳는 게 뭐 누구나 다 낳는 거지. 부스부스 다 애들은 잘 맞으면 낳더만 당신만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죽을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까? 이혼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그저 참고 정으로 버텨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배우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실화시키고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결혼이라는 마당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결혼은 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요, 부모와 자녀, 친구와 동료, 직장과 교회, 왜 우리는 서로 만나서 함께 사는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가치를 줍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나의 직업, 이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넘어서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인간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점검하는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제 친구가 학교에 총을 가져왔어요. 탕! 하고 쐈는데 담배불이 퓨욱 하고 켜졌습니다. 라이터죠. 총 모양은 있지만 총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것은 총이 아닙니다. 향수를 뿌렸어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면 향수가 아니라 물이에요. 음식을 하다가 짠맛이 필요해서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짠맛이 나지 않아요.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특성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행동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이 내 믿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면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으면 연약한 사람에게 관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자비로워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약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죄인과 현실 세계의 가난함을 연결시키는 이해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환영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환영한다는 말은 형제로 받아들인다, 친구로 삼는다, 나와 똑같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대통령이랑 친구야. 내 친척이 판사고, 그리고 내가 어저께 경찰서장이랑 사우나에서 뭐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랑 호영 호재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누구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랑 같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은근한 자기의 정체성을 인간관계에서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당신이 이렇게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팽팽하게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대립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낮추면 우리가 아, 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구나,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죠. 겸손히 낮추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나와 같은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이 동등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가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과 사랑을 보이는 현실 세계에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내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 세상에서 행한 대로 보험을 받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외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금이 과연 짠맛을 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성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를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을 점검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마음의 상태라고 여겨요.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야, 난 믿음이 강한 것 같아, 내 믿음은 정말 굳건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는 아, 난 믿음이 약해졌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진짜 마음으로 믿어, 내 안에는 진짜 이만한 믿음이 있어, 간절해. 그런데 그게 실천을 잘 못해서 안타까워, 행동이 잘 안 돼. 내 안에 있는 이 간절한 믿음에 비해서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해. 내가 언제 얼마나 간절하게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굳세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볼 수 없는 마음을 자기가 보고 나는 내 믿음이 이만큼 있어 라고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마음에 대단한 믿음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이라는 것이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 인격을 판단하신다?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만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익이에요. 우리는 내 행동이 실제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여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시험을 봤는데요. 집에서 수학 공부를 했어요. 종이에다가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그리고도 다시 체크해봤는데 틀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원래 9단을 잘 알아. 원래는 이거 풀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헷갈렸어. 아, 내 시험 볼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 맞는 걸로 하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그러면 그 문제 시험 볼 때 다시 또 틀려요. 진짜 실력을 기르려면 자기 손으로 쓴 답을 아 이건 틀렸어 라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 내가 9단을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던 거구나 라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면 주관적인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가 볼 수도 없는 내 마음 여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이 보이는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이 약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완성시키실지를 알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결혼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자녀, 친구, 직장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표가 과연 다른가? 별반 다르지 않는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헌신은 남편과 아내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하고 있어. 나는 남편인데 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라고 하면 아내도 그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속일 수 있는 위선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평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나보다 약하고 낮은 사람, 그러니까 내 부하 직원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참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향기를 풍기지 않는 향수는 향수가 아닙니다. 믿음은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에요. 나의 검증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물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을 느껴? 이렇게 물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싸움 납니다. 또 아내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이제부터 나를 그리스도처럼 섬겨. 당신이 여태까지 보니까 그런 거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근데 너무 궁금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솔직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수차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시험 평가, 이거 오늘 믿음의 검증이라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보고서 평가를 했을 때에 어떤 시험 성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대충 몇점 맞을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 내가 내일 영어 시험 보는데 아유 아무리 봐도 70점 못 넘을 것 같아. 자기가 평소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시험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점수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아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수학 공부 좀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공부에 대한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점수를 받고도 아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그리고서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이제 더욱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는데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십시오. 복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다스리는지를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페북이나 친구들과의 수다에서는 결코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복음을 알고 나면 여기에 기도와 묵상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과 가족과 직업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목사들은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내 가족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심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영적인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면 우리 일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함께 사는 형제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헛된 일에 현재를 낭비하지 말고 고구마한 이야기로 인생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지금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